쿠바 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를 수동제 생일 아운돌스에 즈음하여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12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는 쿠바 공산당 외무성, 혁명무력성, 무역 및 외국 투자성, 조선 통일지지 쿠바 위원회 그리고 3대륙 인민단결기구의 인사들이 초대됐습니다. 쿠바 조제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연회에 앞서 우리나라 영화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가 인솔하는 쿠바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 우리나라 방문이 상영됐습니다.